정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김정숙 평양제사공장을 현지지도 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김정숙 평양제사공장을 현지지도 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안정수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조영원 동지가 동행해 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현지에서 공장의 일꾼들이 맞이했습니다. 우리 인민들에게 더 좋은 옷을 해입히시기 위해 마음쓰시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인민사랑을 심장 깊이 새긴 김정숙 평양제사공장의 노동계급은 공장을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수 있게 현대적으로 꾸려놓고 질 좋은 피단실을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 속에서 공장을 현대적으로 전면시켰을 뿐만 아니라 70일 전투 기간 상반년도 인민경제 계획을 전국적으로 제일 먼저 수행하여 전형 단위의 영예를 지닌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중종의 200일 전투에서도 날의 날마다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가고 있는 공장 노동계급이 보고 싶어 찾아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새로 꾸린 혁명사적 교양실과 연역소개실을 돌아보셨습니다. 1947년 4월에 창립된 김정숙 평양제사공장에는 백두산 절세비인들의 가슴 뜨거운 혁명사적들이 수많이 깃들어 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혁명사적 교양실을 돌아보시면서 사적 자료들이 정말 많다고 김정숙 평양제사공장에 오려있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영도자옥만 새겨보아도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인민관과 위대한 혁명생애를 잘 알 수 있으며 우리인들이 얼마나 자유로운 오보이를 수령으로 모시고 살아왔는가를 가슴 뜨겁게 절감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2009년 1월 평양제사공장을 현지지도하시고 돌아오시어 공장이 생산도 잘할 뿐만 아니라 생산문화 생활문화에서도 모범이라고 치하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기쁨에 넘치시는 음성이 지금도 귓전에 들려온다고 하시면서 장군님께서는 비단실 생산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두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고도 모든 영예를 고스란히 공장 노동계급에게 안겨주시었다고 하시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공장의 일꾼들과 정업원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사진 문헌들을 밝고 정중히 모시었으며 혁명사적 교양실과 연역소개실을 전국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꾸려놓았다고 말씀하시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혁명사적을 통한 교양사업을 잘하여 공장 노동계급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특별한 관심 속에 있던 공장에서 일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 깊이 새겨안고 살며 투쟁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공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 및 경영활동 정형을 구체적으로 요해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사직장, 견방적 직장을 비롯한 모든 생산공정들마다에서 질 좋은 비단실을 생산하기 위해 증산의 덩어리을 높이 울리고 있다고 못내 기뻐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공장에서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낡은 설비들을 드러내고 현대적이고 고속화된 설비들을 장안 도입, 제작, 설치하여 종업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생산능력과 제품의 질을 훨씬 높이었을 뿐 아니라 여러 생산공정들을 새로 꾸려놓고 생산을 정상화함으로써 인민들의 있는 문제를 푸는 데 적극 기여한 데 대해 치하하셨습니다. 공장에서 기술인재 육성 사업에 큰 힘을 놓고 있는 것이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서 종업원들이 일하면서 배울 수 있도록 과학기술 보급실을 개건 확장하고 현대 과학기술로 튼튼히 무장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린 결과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 생산과 경영활동의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종업원들에게 훌륭한 생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해 수영장을 갖춘 편의시설, 다가소, 문화회관 등을 선색없이 꾸려놓았을 뿐만 아니라 공장의 수림화, 원림화, 과수원화도 높은 수준에서 실현했다고 하시면서 김종숙 평양제사공장은 당 정책이 구석구석 맥박치는 공장, 공장애가 차넘치는 공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김종숙 평양제사공장이 새로 꾸려놓은 현대적인 위생용품 생산공정을 돌아보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김종숙 평양제사공장과 평양기계종합대학, 평양방직기계공장을 비롯한 해당 부문의 일꾼들, 과학자, 기술자, 노동계급이 당의 소중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현대적인 위생용품 생산공정을 훌륭히 꾸려놓은 데 대해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우리의 힘과 기술로 제작한 위생용품 생산 설비는 물론 생산되어 나오는 위생용품의 질이 세계적 수준이라고 하시면서 이것만 놓고 보아도 자강력 제일주의 기치를 높이들고 나아갈 때 점령 못할 요새가 없다는 것을 웅변으로 보여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김종숙 평양제사공장이 차지하고 있는 몫이 대단히 크다고 하시면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제품의 질을 더욱 개선할 때 대한 문제, 기술혁신 운동을 힘있게 벌려 공장을 노력 절약형 공장으로 전전시킬 때 대한 문제, 비단실 생산의 기본 원료인 누에고치 생산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세울 때 대한 문제 등 공장과 해당 부문 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김종숙 평양제사공장을 돌아보니 별 세상에 온 것 같다고 환하게 웃으시면서 공장을 천리마 대고조의 앞장에 내세워주시고 찾으실 때마다 천리마 공장값을 한다고 고무해주시던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하늘같은 믿음과 사랑을 많이 받은 공장이어서 그런지 일본세가 확실히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공장의 어느 곳을 보아도 흠잡을 데가 없고 모든 것이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서 김종숙 평양제사공장은 생산에 있어서나 생산문화 생활문화에 있어서 자신께서 최근에 돌아본 공장들 중에서 최고의 수준이라고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김종숙 평양제사공장이 오늘처럼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만한 본보기 공장, 전용 단위로 될 수 있은 것은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생명선으로 틀어지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 자기들의 지혜와 열정, 헌신과 노력을 아낌없이 바쳐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김종숙 평양제사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태워주신 천리마를 타고 시대를 주름잡으며 내달리던 전세대들처럼 우리 당이 태워준 만리마의 코피를 억세게 틀어잡고 힘차게 내달림으로써 천리마 시대에 이어 만리마 시대에도 온 나라의 본보기로 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김종숙 평양제사공장의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기들의 일터에 찾아오시어 대같은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시고 나아갈 앞길을 밝혀주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에 대한 고마움에 솟구치는 격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공화국 창건 기념일인 9월 9일까지 무조건 완수하며 김정은 동지께서 제시하신 전투적 과업을 빛나게 관철할 충정의 결의를 다지었습니다.